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던 이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분명하게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라 여호와께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살 것이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였던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유다는 결국 이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경고대로 임한 하나님의 징계, 그 심판인 예루살렘의 함락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불순종했던 이 자녀들의 삶의 결과가 또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그들에게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보와 네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요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이 함락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또 유다 백성의 자존심이요 또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곳.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뒤에 결국 징계가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다가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성의 중심부를 차지하였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유다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일말의 희망도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북방 왕국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의 자리를 정하고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멸망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예루살렘의 중심부까지 들어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항복하지 않았으면 장렬히 맞서 싸우기라도 해야 할 텐데 싸우지도 않고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성을 저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지도자라면 지금 마땅히 사람들의 살 길을 지도하고 또 인도하고 제시해야 될 판인데 지금 자기 살 길에 바빠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군대가 그를 잡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6절부터 10절 말씀에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왕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촬영한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그냥 차라리 한 번에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고 잔혹한 광경인 것이죠. 차라리 한 번에 죽임을 당하였으면 그나마 나았을 테지만 지금 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에게 그러한 자비마저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 또 상례였지만 바벨론 왕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보게 난 후에 그의 눈을 뽑는 잔인한 형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시드기야 왕은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비극과 수치, 그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외면한 채 악한 길 또 불의한 길을 쫓아 산 삶의 결국은 바로 멸망, 비극,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귀하고 또 명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극적이고 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 자가 누가 있죠? 바로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케하라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결국 죄악삭신 사망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비극과 수치, 그 부끄러움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은 아주 잔혹한 심판과 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신실하게 전했던 이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방인 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왕이 직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대를 받는 예레미야는 기뻤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라는 비록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도 다 끌려가지만 이 악한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우리는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단 한 번도 단념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록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동족이었어요. 그리하여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스스로 예언한 대로 동족들이 처참하게 이방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한 장면들을 모두 다 목격하였는데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쳤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동족들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고통했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는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해였었다면 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슬퍼했을 것이지 내가 이방 왕의 선대를 받았었다고 기뻐했을 예레미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동족을 보며 큰 애통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도 그 고통에 동참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하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냥 차라리 포로로 끌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가 집으로 데려가게 하고 오히려 돌려보내서 그가 백성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사령관과 장관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집으로 데려가게 예레미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고 그가 백성 가운데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석방하여서 자유케 하시고 또 그를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석방되어서 백성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그를 살려두고 남겨두신 것은 이방인 왕으로부터 선대를 받아서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또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를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게 하도록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폐역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게 된 이유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사명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사명대로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으릴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내용 전개상 38장에서 에비멜렉이 이 죽기 전에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구덩이에서 구출하는 그 사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시드기야와 또 유다 고관들의 운명과 함께 구스인 이 에디오피아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에비멜렉 이방인의 이 운명을 보다 좀 더 극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삽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결과 어떠한 것인지를 둘을 비교해 보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고관들은 악하다. 그들을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또 줄로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내인 이 에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두가 멸망하는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다. 예레미야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에벳멜렉을 통하여서 구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했던 이 너를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였지만 이방인이었던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너를 그 손에 넘기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18절에 다시 보면 이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이 보통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상 이 믿는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이 뜻과 함께 희망하다, 소망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았다.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벤멜렉이 사람에게 희망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였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죽이려 드는 당시 유다의 고관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레미야를 구원해야 합니다. 구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에벤멜렉이 그 유다의 고관들에게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명예와 또 어떤 관직을 요구했고 또 생각했더라면 절대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는데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구해주려고 했다라면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을 두었던 자였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 유다의 고관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이 시드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에벤멜렉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의 순간, 낙심의 순간, 또 절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모습은 우리 성도가 꿈꿔야 돼. 또 바라보아야 될, 품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에벤멜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둘 때에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